들려 너의 심장소리가 들려 숨차게 날 부르는 너의 그 목소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환하게 웃는 네 얼굴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싶은